에스파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하나의 조선 네트워크에 민족 대단결의 뿌리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은 1936년 5월 5일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조국 광복회를 창립하시고 모든 반일 용량을 조국 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더욱 힘있게 조직동원하신 데 대해서 전하면서 김일성 주석의 사상과 위협을 그대로 이으신 위대한 김정일 각하께서는 6.15의 환희라는 고귀한 열매를 마련해 주시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도리에 굳게 뭉쳐 나라의 해방을 이룩한 것처럼 경려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민족 대단결의 기치 밑에 조국 통일을 기어이 이룩할 것이라고 글은 강조했습니다.